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يسألونك عن الأنفال قل الأنفال لله والرسول فاتقوا الله وأصلحوا ذات بينكم وأطيعوا الله ورسوله إن كنتم مؤمنين إنما المؤمنون الذين إذا ذكر الله وجلت قلوبهم وإذا تليت عليهم آياته زادتهم إيمانا وعلى ربهم يتوكلون الذين يقيمون الصلاة ومما رزقناهم ينفقون أولئك هم المؤمنون حقا لهم درجات عند ربهم ومغفرة ورزق كريم 그들이 전리품에 관해 그대에게 묻거든 그것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것이라 말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토록 하라.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하셨노라.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자이며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낭송될 때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주님께 의탁하는 자들이라. 또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양식으로 자선을 베푸는 이들이라. 그들이 진실한 신앙인들이니 그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명예와 관용과 풍성한 양식이 있으리라. كما أخرجك ربك من بيتك بالحق وإن فريقا من المؤمنين لكارهون يجادلونك في الحق بعدما تبين كأنما يساقون إلى الموت وهم ينظرون وإذ يعدكم الله إحدى الطائفتين أنها لكم وتودون أن غير ذات الشوكة تكون لكم ويريد الله أن يحق الحق بكلماته ويريد الله أن يحق الحق بكلماته ويقطع دابر الكافرين ليحق الحق ويبطل الباطل ولو كره المجرمون 마찬가지로 너의 주님께서 그대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집을 떠나게 하사 믿는 자들 가운데 혐오하는 무리가 있었더라. 진리가 설명되었음에 그 진실에 관해 그대에게 논쟁하는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과 같으니 그들은 그것을 지켜보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사 두 무리 중에 하나가 너희의 것이 되게 하리라 하셨음에 너희는 무장하지 아니한 것이 너희의 것이 되기를 원함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뜻을 두사 진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하시니 믿지 아니한 자들의 뿌리를 근절하심이라. 진리가 승리하고 허위가 무용되게 하니 죄인들은 증오하였더라. إذ تستغيثون ربكم فاستجاب لكم أني ممدكم بألف من الملائكة مردفين وما جعله الله إلا بشرى ولتطمئن به قلوبكم وما النصر إلا من عند الله إن الله عزيز حكيم 너희가 주님께 구원할 때

믿지 아니한 자들의 음모를 약하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라 하셨노라. 불신자들이여, 너희가 승리를 구하였으나 이미 최후의 판단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그릇됨을 단념할 때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너희가 다시 공격을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리하매 너희의 군대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군대는 너희에게 무용하리니 실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야 아이유할라디나 아마누 아티우라하 와라술라후 와라 타왈라우 안후 와 안툼 타스마운 ولا تكونوا كالذين قالوا سمعنا وهم لا يسمعون إن شر الدواب عند الله الصم البكم الذين لا يعقلون ولو علم الله فيهم خيرا لأسمعهم ولو أسمعهم لتولوا وهم معرضون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ستجيبوا لله وللرسول استجيبوا لله وللرسول إذا دعاكم لما يحييكم واعلموا أن الله يحول بين المرء وقلبه وأنه إليه تحشرون واتقوا فتنة لا تصيبن الذين ظلموا منكم خاصة واعلموا أن الله شديد العقاب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돌아서지 말며 듣지 아니하면서 듣는 척 말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나쁜 동물은 알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벙어리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참됨을 발견하셨다면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였으나 그들은 외면하고 돌아서더라.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선지자의 부름에 응하라. 그분은 너희를 불러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은 인간과 그 마음 사이의 오가심을 너희가 알라 하셨으니 실로 너희는 그분에게 집산되니라. 유혹을 멀리하라. 너희 가운데 우매한 자만을 실책하는 것이 아님에 실로 하나님의 벌이 강하심을 너희가 알라 하셨노라. أنتم قليل مستضعفون في الأرض تخافون أن يتخطفكم الناس فآواكم وأيدكم بنصره ورزقكم من الطيبات لعلكم تشكرون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ا تخونوا الله والرسول وتخونوا أماناتكم وأنتم تعلمون واعلموا أنما أموالكم وأولادكم فتنة

فذوقوا العذاب بما كنتم تكفرون إن الذين كفروا ينفقون أموالهم ليصدوا عن سبيل الله فسينفقونها ثم تكون عليهم حسرة ثم يغلبون والذين كفروا إلى جهنم يحشرون ليميز الله الخبيث من الطيب ويجعل الخبيث بعضه على بعض فيركمه جميعا فيجعله في جهنم أولئك هم الخاسرون 하람 사원에서 그들의 예배는 휘파람이나 손뼉 치는 것이었으니 그들은 그들이 불신한 것으로 벌을 받게 되리라. 불신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털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신앙인들을 방해하며 그러함을 계속하나 그들에게는 후회만 있을 것이요 결국에는 항복하리라. 그리하여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집산되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시어 나쁜 것끼리 서로 함께 하도록 하여 함께 집산한 후 지옥에 들게 하니 실로 그들은 손실자들이라. قل للذين كفروا إن ينتهوا يغفر لهم ما قد سلف وإن يعودوا فقد مضت سنة الأولين وقاتلوهم حتى لا تكون فتنة ويكون الدين كله لله فإن انتهوا فإن الله بما يعملون بصير وإن تولوا فاعلموا أن الله مولاكم نعم المولى ونعم النصير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들이 불신을 단념한다면 그들의 과거가 용서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지속한다면 이전과 같은 벌이 있으리라.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하나님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하라. 만일 그들이 단념한다면 실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 그러나 그들이 거절한다 하여도 하나님만이 너희를 위한 가장 훌륭한 보호자 되심과 최선의 승리자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사다칼라후르아짐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وَاعْلَمُوا أَنَّمَا غَنِمْتُمْ مِنْ شَيْءٍ فَأَنَّ لِلَّهِ خُمُسَهُ وَلِلرَّسُولِ وَلِذِي الْقُرْبَى وَالْيَتَامَى وَالْمَسَاكِينِ وَابْنِ السَّبِيلِ إِن كُنتُمْ آمَنْتُمْ بِاللَّهِ وما أنزلنا على عبدنا يوم الفرقان يوم التقى الجمعان و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5분의 1은 하나님과 선지자와 친척들과 고아들과 불우한 자들과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의 것이거늘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두 부대가 만나 식별하는 날